3.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 1.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요, 창조주요, 지고지선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피조인간, 즉 피조물과 창조주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피조물은 속된 것이고 창조주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을 중심삼고 볼 때 아무리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무리 저속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심정적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과 성품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냐? 인격적 신입니다. 지, 정, 의를 합한 내용을 갖춘 인격적 신입니다. 그런 인격적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적인 존재인데 그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그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닮은 동시에 아버지는 누구를 닮았겠어요? 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색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나 같은 분이다 하면 이건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겠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닮은 것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과 닮지 않은 동물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상대라면 인간을 중심 삼고 볼 때 신은 인격적인 신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는 모든 요소가 100% 화합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소성에 있어 전부가 화합할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진 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 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성이 있는 이만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 성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은 인격을 가졌을까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남성이겠어요? 여성이겠어요? 그러면 남성같이 달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성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성상의 주체인데 오목볼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하나님이 웃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도 눈이 있겠어요? 코가 있겠어요? 입이 있겠어요? 귀가 있겠어요? 몸뚱이가 있겠어요? 기성교의 신자들 가만 보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 진짜 봤어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긴 하나님 닮았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요? 아들, 딸 닮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어야 합니다. 인격적 신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인격적 신이라는 것은 지, 정, 의를 갖추어 감정이라든가 또는 뜻을 중심 삼고 목표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식의 대왕이시고 능력의 대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 보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아이고 나 사랑 있어 좋다 하며 히히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도 인격적 신이라 하면 입이 있겠지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전지전능하고 뭐 무소부재해가지고 그저 한마디면 세계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심은 어떠한 하나님을 원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내 어머니 아버지 이상 되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나라에 의로운 국왕이 있으면, 의로운 대통령이 있으면 그 국왕 이상, 그 대통령 이상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분을 원합니다. 대통령은 4년마다 갈리기 때문에 얼룩덜룩하여 그거 뭐 존경할 것이 못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진대 그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갖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륜을 중심 삼은 지, 정, 의가 아니라 천륜을 중심 삼은 지, 정, 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슬픈 자리를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슬픔을 상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슬픔이 없어야 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많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는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지, 정, 의를 겸비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신인 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적 신인 동시에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신은 천정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천정의 중심 자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